사방이 어둠에 그리고 정막에 쌓여 있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숨지고 있던 사람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쏠립니다.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원주 봉산이동의 유세영 씨. 영화 속에 정말 인생이 있죠. 그 인생을 만드는 사람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그들에게 이 박수 들리겠죠. 마돈나가 부르는 I'll Remember 영화 With a Nursery에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With a Nursery는 조 페시와 Happy Together에서 나왔던 귀여운 남자 배우죠. 패트릭 댐시가 주연한 영화였는데요. I'll Remember 이 곡은 서울 동작구 흑석 2동의 김시덕 군에게 띄워드리는 곡이기도 했습니다. 답변이 됐으니까 예, I'll Remember 편지 고맙습니다. 잘 받아봤습니다. 서울 성북구 보문 사가에서 장광한 씨 아주 긴 편지 보내주셨네요. 근데요 제가 이 편지 읽으면서 조금 머리가 아팠어요. 웬 향수를 이렇게 많이 뿌리셨습니까? 그런데 누님이 결혼하신다고요? 제게 청첩장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방송을 통해서 청첩장을 받는 것은 처음인데요. 고맙습니다. 이 사진도 잘 받아봤고요. 누님이 아주 행복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시고요. 누님을 위해서 제가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A Love So Beautiful.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어디서 나온지 기억하십니까? 은밀한 유혹 중에서 로이 오비슨이 불렀죠. 부산의 김기훈 씨 신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주시죠. A love so beautiful.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은정이, 또 사회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고민하는 미자, 마음의 친구인 이 은정이와 미자에게 언제나 활기차게 살자고 전해달라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정인아 씨 편지 주셨네요.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띄워드렸는데요. 바로 지난해 깐네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죠. 올해 47회죠. 올해는 깐네 영화제요. 지난 5월 12일에 시작됐고요.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21편의 공식 경쟁 부문 작품들이 상을 놓고 서로 겨루게 되는데요. 이 21편의 영화는 깐네 영화제 집행위에서, 그러니까 집행위원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선정합니다. 보통 매년 2월 말이면 접수가 끝나고요. 또 3월에 선정해서 4월 첫 주에 심사위원 명단과 함께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21편의 영화는 매년 깐네 영화제에 꽂힌 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깐네 영화제의 숨은 뒷얘기들 전해드릴까 합니다. 깐네 영화제는 참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실험적이거나 진보적인 영화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깐네 영화제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이고 좀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 미학에 한해서는 다른 영화제를 이끄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화제보다도 먼저 세계 영화의 새로운 물결을 가져온 누벨바그를 발견했었고요. 반면에 그 독일의 뉴저먼 시네마, 그 약간은 정치적인 색채를 띠잖아요. 이런 뉴저먼 시네마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대접했습니다. 또 다른 영화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의 영화나 컬트 영화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릴 때 깐네 영화제는 아주 과감하게 그랑프리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소수민족에 관한 영화나 식민주의 정책을 비판한 영화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돌아보면 깐네 영화제는 엉뚱한 영화에 그랑프리를 바치고 진짜 걸작에 대해서는 장님이 돼버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바로 그런 영화들, 깐느가 놓친 걸작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6년 깐느 제1회 영화제, 제1회 깐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데이빗 린 감독의 밀회 Brief Encounter 중에서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인데요. 이 곡을 레온 팝스 오케스트라가 조금은 가볍게 연주한 기분이 들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1946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1946년은 깐느 영화제가 처음 열린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이 출품됐고요. 깐느도 아주 신중하게 작품상을 여러 작품에 안배했습니다. 이에 상을 받은 영화는요, 장 드라누아 감독의 전원 교향악, 그리고 빌리 와일더 감독의 잃어버린 주말, 또 좀 전에 음악 들으셨죠? 데이빗 린 감독의 밀회, 뭐 그 밖에 한 7편 정도 되는데요. 그 면면들을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2차 대전 승전곡들의 작품만 골라서 선정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10년이 지나서 55년의 수상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비평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는 델버트 만 감독의 마티가 그랑프리를 받았었는데요. 그 못생기고 덩치만 큰 마티라는 한 착한 사나이의 슬픈 연애 이야기입니다. 뭐 이 영화는 그 나름대로 감동도 있고 또 당시 영화에서는 파격적으로 텔레비전의 극작 기법을 받아들인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출품된 작품 중에 인도 감독 사티아지트 레이의 길의 노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수많은 비평가들이 이 영화를 영화 사상 가장 아름다운 영화의 한 편으로 추천하고 있고 또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더욱 높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받은 마티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 사티아지트 레이의 길의 노래는 두고두고 기억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심지어는 92년에 영국 영화 잡지 Sight and Sound가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영화 평론가들에게 앙케이트에서 뽑은 영화 탑 10에까지 추천됐습니다. 뭐 이쯤 되면 그의 깐느 영화제 심사위원들은 두고두고 망신당하고 있는 셈이지요. 깐느 영화제의 망신은 2년 후인 57년에는 거의 절정에 달합니다. 57년은 영화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영화사의 모더니즘이 도래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벨바그의 전초병이라고 불리우는 루이말 감독의 사형대의 엘리베이터가 이미 완성됐고요. 또 그 해에 이미 유럽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있던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제7의 봉인, 이 영화가 깐느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비평가들은 이 영화의 표현력을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한 단계 높인 이 제7의 봉인을 찬양했고요. 하지만 깐느는 제7의 봉인에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줘버리고 그랑프리는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진부한 휴머니즘 서부극인 우정있는 서복에 바쳤어요. 이 영화, 이 우정있는 서복은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실패작에 속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최고 걸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제7의 봉인이 심사위원들을 잘못 만나서 고배를 마셔버렸네요.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라이리리라 알아. 마냥 땅문이 따마냥 de um dia feliz que chegou o sol no céu surgiu e em cada cor brilhou voltou o sonho então ao coração. Depois deste dia feliz, não sei se outro dia haverá. É nossa manhã tão bela final manhã de carnaval. Canta o meu coração, alegria voltou tão feliz amanhã desse amor.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음악 중에 하나인데요. 흑인 올페 중에서 까니발의 아침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흑인 올페도 까니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작품이죠. 바로 1959년에 그랑프리를 받았는데요. 이 1959년의 결과도 사실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르셀 까미가 찍은 흑인 올페, 브라질의 삼바 파티 속에 그리스 신화를 녹여낸 감독의 상상력이 놀랍긴 합니다. 하지만 이 흑인 올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시대를 역행하는 영화입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1959년, 이 60년대로 들어간 이 당시는 누벨바그 영화의 전성기였고요. 또 이해 깐니 영화제에는 누벨바그 영화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데뷔작 400번의 구타가 출품됐습니다. 물론 이 트리포에게 감독상이 돌아가긴 했지만 그랑프리는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심사위원장이었던 장꼭도는 이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사위원을 사임했고요. 프랑스와 트리포에게 직접 격려 서한을 보내기도 했죠. 참 어느 영화제든 또 어떤 무슨 경쟁 부문이든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돌아가기 마련인데 가장 프랑스다운 영화를 만드는 트리포에게 단 한 번의 깐느 그랑프리도 돌아가지 않은 것이 참 신기한 일이지요. 74년 깐느 영화제, 이해의 영화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 깐느 영화제가 유난히도 서독인 뉴저먼 시네마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은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74년에는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고 또 비교적 대중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 영화가 경쟁 부문에 출품됐습니다. 파스빈더 감독은 이미 꾸준히 깐느 영화제에 자기 영화를 출품했고요. 그래서 많은 깐느 관계자들은 아 그가 그랑프리를 받지 않을까 하고 점을 쳤었어요. 그런데 예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대부, 갓파더로 헐리우드 영화의 새로운 황제가 됐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도청, 컨버세이션이 그의 그랑프리를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벤더는 심사위원 대상만으로 만족해야 됐고요. 코폴라는 득이양양하게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 서독의 뉴저먼 시네마 감독들은 깐느를 기피했어요. 또 실제로도 독일 영화 거장들 중에서 깐느 그랑프리를 탄 감독은 양철북의 폴코 슐렌도르프 그리고 파리 텍사스의 빈 벤더스 뿐입니다. 인천 남구 주안이동의 정주영 양, 서울 관악구 신림이동의 임승현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일본 감독이죠. 오시마 나기사의 영화 중에서 주제가 Forbidden Colors 띄워드렸습니다. 로이치 사카모토가 작곡을 했고요. 데이비 실비언이 노래했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는 1983년 깐니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인데요. 83년의 깐니 영화제는 한 편의 코미디라고 불립니다. 이해에는 두 편의 일본 영화가 깐니에 왔습니다.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오시마 나기사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그리고 이마무라 쇼에이의 나라야마 부시코, 이 두 편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오시마의 깐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쳤어요. 심지어는 나라야마 부시코의 이마무라 쇼웨이 감독까지도 그렇게 점치고 뭐 분명히 깐느 영화제에서 떨어질 것이니 하고 생각하고 이 깐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랑프리는 이마무라 쇼웨이의 나라야마 부시코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이마무라 감독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전화가 꼭두 새벽에 동경으로 걸렸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이마무라 감독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한마디였습니다. 좀 뭔가 잘못 알았을 테니까 이따 아침에 다시 전화해. 하지만 정말 모두를 웃게 만든 것은 안드레이 탈콥스키 감독의 노스탈지아, 향수가 그랑프리에서 떨어진 사실입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에 탈콥스키 선풍을 불러모은 영화고 또 나아가서 80년대의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그를 올려놓은 영화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탈콥스키는 망명을 신청한 상태라서 좀 동정표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깐느는 탈콥스키에게 감독상만 주었을 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영화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방법으로 영화를 만든다는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5년 만의 신작 돈. 이 작품도 탈콥스키와 함께 공동 감독상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고요. 그러니까 이해 83년의 깐느에서는 그랑프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영화들은 모두 떨어지고 엉뚱하게 이마무라 쇼웨이가 그랑프리를 받은 것이요. 자, 84년 그 다음에 대해서도 많은 비평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해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화라는 미명하에 빔 벤더스의 파리 텍사스가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또 감독상은 전원의 일요일을 연출한 베르트랑 따베르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영화가 이 84년도 깐느에서 전부문에서 탈락했다 하면 아마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무슨 영화냐 하면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유작 그리고 그의 옛날 옛적 시리즈 3부작 중 마지막 편. 예, 바로 Once Upon a Time in America입니다. 깐느는 이 영화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자, 이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은 유명을 달리했죠. 그래서 다시는 깐느에 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깐느의 심사위원이라면 빔 벤더스와 세르지오 레오네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선택해서 음악 띄워드려도 될까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아마폴라, 그 엘리자베스 맥거번의 아주 신비한 눈빛이 생각나는 곡이죠. 오늘은 나나무스쿠리가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아 친구 도영이와 은희의 생일입니다. 옛날에 자주 갔던 까만 꼬망이라는 분식집에서 생일 선물로 이 테이블 틀어줄 거예요 라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죠. 옛날 옛적 생각 좀 하셨습니까?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송석은 씨.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아마폴라, 나나무스크리의 음성이었는데요. 하이텔로 박성우 씨, 전영선 씨, 대전의 윤서진 씨, 포항의 이재섭 씨, 그리고 종규 오빠와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선한 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자, 우리 86년도 깐니 얘기 좀 해볼까요? 이 86년도는 가장 악명 높은 한 해로 기록될 텐데요. 그해의 그랑프리는 롤랑 조페의 미션이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에 영화제의 진행비는 컬럼비아 영화사가 됐는데요. 미션은 컬럼비아 영화였죠. 그래서 컬럼비아 영화사의 부사장인 데이비 퍼트넴이 그랑프리를 돈으로 샀다는 아주 흉흉한 소문까지 났습니다. 실제로 미션은 영화제 기간에도 미처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타이틀도 없고 자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 영화가 그랑프리까지 받아가지고 간 겁니다. 자, 그럼 86년 깐니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은 이번에도 탈콥스키였습니다. 그의 신작 희생이 그랑프리를 받기 위해서 깐니에 왔지만 탈콥스키의 이 유작은 장사꾼들의 농간에 걸려두고 만세미 됐죠. 자, 그래서 깐네 집행부는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져서 부랴부랴 심사위원 특별상, 국제비평가 연맹상, 카톨릭 사무국장상, 창조대상 이렇게 모두 4개 부문을 희생에 안겨줬습니다. 아마도 깐네 영화제 사상 모두 4개 부문에 걸쳐 수상한 영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영화계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바람에 87년 영화제 역시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깐네에서 프랑스 영화는 클로드 룰로쉬의 남과 여 이후 20년 동안이나 그랑프리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깐네 영화제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해외 영화제다 이렇게 빈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난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프랑스인들 외에는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프랑스 영화 모리스 비엘라 감독의 사탄의 태양 아래한테 87년에 깐 그랑프리가 돌아갔습니다. 이에 떨어진 영화는 빔 벤더스의 베를린 천사의 시였죠. 하지만 빔 벤더스는 깐네에서 이미 파리 텍사스로 그랑프리를 받았고 게다가 이 영화로 감독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불만스럽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람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입니다. 그의 걸작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들은 이해 87년 깐네의 최고 걸작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깐네 영화제에서 이 알모도바르에게는 단 하나의 상도 돌아가지 않았죠. 자, 이 불운한 영화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중에서 음악 한 곡 띄워드립니다.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중에서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자, 89년의 깐느 영화제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수많은 감독들이 깐느에서 신작을 선보였고요. 또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는 왕가위 감독의 열혈남아도 초대됐습니다. 그런데 이해의 그랑프리는 당시 26살의 무명 신인 스티븐 소드버그 감독의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에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감독들은 실망을 넘어서 좌절까지 했습니다. 자, 이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에 밀린 영화들 한번 볼까요? 피아노의 제인 캠피온이 찍은 데뷔작 스위티가 있었고요. 또 다시는 깐느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웨인 왕 감독의 뜨거운 차 한 잔, 이 영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해의 깐느에서 가장 분개한 사람은 스파이크 리였습니다. 그가 만든 Do the Right Thing, 똑바로 살아라는 시사를 마치자마자 모든 비평가들로부터 올해의 그랑프리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부문 탈락이라는 쓰라린 결과를 맛봐야 됐고 결국 아무 상도 받지 못한 채 깐느를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은 빔 벤더스였는데요. 스파이크 리는 인터뷰에서 빔 벤더스가 죽이고 싶도록 밉다, 이렇게 말하고 깐느를 떠났죠. 정말 말 많고 탈도 많은 깐느 영화제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올해의 깐느의 승자는 누가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 곧 그 결과 알게 되겠죠. 한 2, 3일 지나면 알 텐데요. 하지만 정말 승자는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영화를 찍은 감독일 겁니다. 아마도 잠깐 반짝하는 상, 그거 받고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 있겠어요? 세상은 바보가 아니고요. 역사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옳은 영화를 골라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영화사 하나만 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거꾸로 깐느 영화제를 심판대에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3회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캐롤 리드 감독의 영화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제3회 사나이 중에서 해리의 테마, 하이틀의 권기영 씨 듣고 계시죠? 들어보시죠. 안톤 카라스의 손가락이 느껴지는 치타 연주 잘 들으셨습니까? 제3의 사나이 중에서 해리의 테마였습니다. 오늘 중국 영화 음악 베스트 모음곡 CD 받으실 분은 서울 노원구 하계일동의 김윤희 씨입니다. 친구들과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곡은 송주아 씨를 위해서 띄워드립니다. 예기치 않게 듣고 싶은 음악이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송주아 씨가 예기치 못하게 조금 비껴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블루 중에서 장송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죠.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